아직 한도 많은 열두 구비 달리는 진저 동차 숨이 차서느낀다 부원새 우라우라 밤은 깊은데 먼 봄이 불빛만이 절양하구나 새도 잠이 깨요 날아가는 중명고개 한 구비 두 구비에 밤은 점점 깊어간다 어젯밤 꿈에 만난 아가씨를 라이트에 그려보는 중명의 밤아